저리다가 돌아온 나는 내맘 태우나 꽃잎에 날리던 난 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나 오시려나 나는 내맘 태우나 아달피 지는 저 꽃잎처럼 속절없는 옛 봄의 밤 이제나 오시려나 나는 내맘 태우네 구름이 애써져는 날 그 사람은 널 잊었다 살아서 맺은 사람이면 신랄 같아 부질없다 꽃이 지네 부는 바람에 꽃이 지네 이젠 이 모시려나 나는 그 자해만 때문에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내맘 태우네 꽃잎에 날리던 낮 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나 오시려나 나는 내맘 피지는 저 꽃잎처럼 속절한 눈은 봄의 밤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만 태우네 구름 위에 서서 눈물 그 사람은 널 잊었다 살아서 맺은 사람이면 신랄 같아 부질없다 꽃이 내 꽃이 지네 부는 바람에 꽃이 지네 이젠 이 못이려나 나는 그저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내만 태우네 꽃잎 흩날리던 내 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만 꽃 가슴 더운 내 맘 사겨주랴.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내맘 태우나. 꽃잎 흩날리던 낮 봄의 밤 아직 남은 이제나 오시려나. 나는 나만 태우나. 아달피 지는 저 꿈 속절한 눈앞 봄의 밤 이제나 오시려나. 나는 내만 태우네. 구름이 애써져 오는 날 그 사람은 널 잊었다. 살아서 맺은 사람의 건 신랍 같아 부질없다. 꽃이네 부는 바람에 꽃이네. 이젠 이 모시려나. 나는 그저 해만 때문에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내만 태우네. 꽃잎 흩날리던 낮 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나 오시려나. 나는 내만 피지는 작꽃잎처럼 속절없는 늦 봄의 밤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맘 때문에 구름이 애써져 난 걸 그 사람은 널 잊었다 살아서 맺은 사람이건 신랄 같아 부질없다 꽃이 내 꽃이 지네 부는 바람에 꽃이 지네 이젠 이 못이려나 나는 그저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내맘 태우네 꽃잎 흩날리던 낮 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맘 나는 내 맘 때문에 Thank you.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 맘 살려주려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내만 태우나 꽃잎 흩날리던 늦봄의 밤 아직 남은 이제나 오시려나 나는 나만 태우나 아달피 지는 저 꿈 속절한 눈앞 봄의 밤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만 태우네 구름이 앗아져는 날 그 사람은 널 잊었다 살아서 맺은 사람의 건 신랄 같아 부질없다 꽃이 지네 부는 바람에 꽃이 지네 이젠 이 모시려나 나는 그 자해만 때문에 계절이 다가도록